시간이 지날수록 선명해지는 순간이 있다. 이 순간을 위해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이 존재했고, 어느 골목, 어느 교차로를 지나도 결국 여기에 다다랐을 거라고 믿게 되는 그런 순간.